바우발리 비기닝 넷플릭스에 프리퀄. 근데 한국 것도 풀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인디아 올라온 거 봤어요. 예. 네. 넷플릭스 인디아. 드라마 만든다며. 네. 근데 남자 배우 좀 바꾸면 좋겠어. 왜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맛인데. 그 맛인데 맞아. 그 맛인데. 그 사람 인기 인기 많아요. 삼지창 타고 오는 그 미남으로 인기 많아요. 심지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맛이야. 그 사람 약간 그 사람 그 맛이야. 오일리한 맛이야. 아메리칸이나 샤루칸은 잘생긴 거 알겠어. 그래요? 샤루칸도 좀 약간 아니, 샤루칸, 사람들이 권오중 닮았다고. 그 뭐냐? 호락호락한 아니 우락 우락부락한 미남. 호락호락한 뭔데? 우락부락 미남이잖아. 권오중 씨나 그런 느낌? 산적형 미남이라고. 산적형 미남이 조금 인기가 많아요. 아, 산 임꺽정. 맞아. 임꺽정 씨. 옛날에 정응채 맞나? 이름 뭐지? 정응채가 누구예요? 임, 드라마 임꺽정 주인공 있잖아요. 한국. 이름은 모르겠어. 임흥채인가? 임채무? 아니야. 왜 그래? 임채무는 다른 사람이야. 임채무는 지금 놀이동산 하고 있다고요. 적자내면서. 정은채 씨는 여 나도 정은채는 여자 배우밖에 모르는데. 정은채 말고. 아, 그 드라마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월간 자영업자 8월호 겸 2주년 특집. 와, 벌써 2주년이에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안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면 서운하다니까. 아, 그럼 그런가요? 안 하면 서운해요. 한번 안 하니까 내가 할 뻔했잖아. 네. 맞아. 안 하면 좀 서운해. 이제는 좀 열정이 떨어졌나? 따로 녹음 따서 파일로 보관해. 아니야, 그 맛은 안 돼요. 이게 AR 안 돼. 라이브로 해줘야 돼요. 그날의 기분이 조금 반영이 돼. 근데 저희 벌써 2주년이에요. 맞아요. 요즘 왜? 페북에 계속 떠요. 뭐가? 1년 전 오늘 에반게리온 특집했었다고? 1주년 그걸 위해 방송을 했었나 약간 이런 맞아, 얘기하고 에반게리온 얘기하려고 1년 동안 방송을 다시 방송이 그 이후로 하락세죠.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는 본인의 마음을 우리랑 역지 말아줘요. 이런 반응이 재밌어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저희 2주년입니다. 벌써 2주년이에요. 맞아요. 아, 입사기 치과야. 신촌 입사기 치과에서 매복 사랑니를 빼가지고 지금 웃으면 매복 사랑니요? 네, 완전 누운 거. 그거 너무 막 다 찢고 다 드러내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죠. 저도 여름 되기 전에 네 개를 다 뺐잖아요. 지금 웃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술도 못 마시겠네요. 못 마셨어요. 계속. 어쩔 수 없지 그거. 좀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다행히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네. 입사기 치과 잘합니다. 아, 거기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해요. 왜 뭘로 유명해요? 사랑니 잘 빼. 아프게 잘 뺀다고. 근데 안 사랑니는 아프게. 보통 다들 잘 아프게 안 빼던데.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현재까지 뽑은 사랑니 개수가 떠요. 누적. 그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누적 개수가 떠. 그래서 그걸 보잖아요. 그저 나중에 그 뭐라 그래요? 찌라시 말고 다른 말 뭐예요? 팜플렛? 전단지. 팜플렛 어쨌든 이렇게 판단으로 찌라시래. 이거 편집해야겠다. 어쨌든 그거 보면은 2017년까지 뽑은 사랑니가 5만 개래요. 그거를 쌓으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현재까지 쌓은 사랑니를 쌓으면 부르즈 칼리파 위 높이만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 어디 성형외과에서 그 입구에 맞아, 세워놓고 맞아. 수술한 뼈 그거 하는 거랑 비슷한 투명한 거. 벽 같은 데다 세워놓은 거. 그 되게 신기하던데. 여기도 사랑니 빼면 주나 봐요. 사람들한테. 사랑니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 받았어요? 있다던. 저는 박살내가지고 네 조각으로 쪼갰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 그 가져서 뭐해 그거. 버려야지. 어쨌든 네. 입사기 치과 본격 TMI 방송. 네. 입사기 치과 언젠가 짜영업자 하지 않을까. 입사기 치과 제가 지금 회복이 덜 돼서 아직 후기를 못 남기고 있는데. 치과는 근데 약간 가던 데 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가던 데 가가지고 사랑 제가 이 매복치를 뺄 때 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전문적으로 갔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저희 2주년. 네. 일단은 오늘 저희 되게 다양한 기획을 준비했죠. 네. 3시간 3시간 동안 이어지는 대방출 방송. 지난번에 1주년 때도 에반게리온 3시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모자라지 않았었나? 3시간인데도 좀 쫓기는 기분이긴 했어. 쫓기는 기분이었어. 맞아. 빨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 이거 얘기 못해서 어쩌지? 심판은 뺍시다. 맞아. 그랬었죠. 맞아. 그래서 고질라 얘기를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은.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리고 거짓말처럼 여러분 예고편이 공개됐죠. 맞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근데 2020년에 과연 나올까?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날짜를 카라가 박을 정도면은 사례협박을. 근데 저는 그 영상 봤는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본편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그쵸? 그냥 예고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맞아요. 그 신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니 이번에 유튜브에서 진짜 오랜만에 우리 에반게리온 얘기하네요. 저는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버려. 그 유튜브에 막 내가 한 번도 못 본 막 PV라고 뜨는 거예요. 네. 얘네가 진짜 쩌는 게 이걸 공개를 하고 진짜 날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반게리온 그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뭐였죠? 파였나? 아 큐. 서파, 큐 블루레이 PV를 뿌렸는데 그게 큐 영상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이라니까. 장사 그 너무, 시간에 장사 너무 잘해. 이런 식이라니까. 이번에 토호랑 여러 카라랑 세 군데 같이 하잖아요. 네네. 토호랑 또 어디지? 쇼츠쿤가 어디지? 어쨌든 일본의 대형 제작사들이랑 같이 하던데 카라랑.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스케일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촉박한 그 일정에 사람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겠다는 아니 왜 그랬을 그 왜 의지가 그럴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만들 때 대충 라인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답이 안 나온 게 아닐까요? 큐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스케줄 잡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업계라는 그치. 게 수어사이드 스쿼드 사태만 봐도 네 업계라는 게 그렇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에반게리온을 털고 네. 뭘 털어요. 저 언젠가 다시 할 거예요. 아무튼 8월이니까 네. 8월의 기대작부터 맞습니다. 네 시작을 해야겠죠. 사실 8월의 기대작이 정말 없어요. 저희 오늘은 8월의 기대작과 그리고 네. 그간의 방송 소회 네. 그리고 각자 뽑은 베스트 에피소드 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영업할 수 없지만 난 이거를 꼭 영업하고 싶다 했던 것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 근데 저는 진짜 7월에 머물고 싶은 게 7월에 좋은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빅식 올라온 사람들 얘기 같은데 본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 빅식 못 봤는데 아직 빅식이 그렇게 좋다던데? 좋다면서 네, 되게 좋대요. 저는 킬링디어가 너무 좋았는데 킬링디어 때문에 저랑 도군이랑 사이가 약간 소원해질 대면대면해졌어. 대면대면해졌죠. 또 내가 심판해야 되는 거야? 나 블레이드 러너 봤어. 그렇죠. 킬링디어가 킬링디어. 되게 좋았었어요. 킬링디어. 킬링디어. 네. 그래요. 저는 좋았었고 잘 빠진 영화죠. 네, 그렇죠. 잘 빠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의 기대작은 팬팬님. 저부터요. 저 사실 진짜 없고 진짜 없다. 진짜 하나밖에 없어. 맘마미아 2. 이거 8월에 개봉한 거 맞죠? 뭐 예정에 네, 있어요. 맞아요. 8월 달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홍보 열심히 하더라고요. 추석에 개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에 개봉하길래 근데 영화가 약간 좀 바다 나오고 막 이래서 8월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오랜만에 맘마미아 시리즈를 누구랑 같이 가도 약간 누구한테 추천해도 그냥 기본은 하는 정도? 기본은 해주는. 그게 네. 이게 2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그쵸? 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그 시기에 피클을 딱 해서 되게 기대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썩 흥미로운 맞아요. 작품들을 찍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사실은. 약간 라라랜드 2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평타는 칠 거라는 생각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네. 네. 네. 넘어가죠. 준 씨. 정말 아쉽다. 네. 저도 뭐 뽑은 게 신작은 하나인데요. 네. 그 이제 도군이랑 같이 뽑은 서치. 네. 서치. 서치 이거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저도. 이거 존조 한국계 배우인 존조가 주연하는 스릴러고 대학생 딸이 실종되고 아버지가 그 딸의 종적을 추적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점점 이제 딸이 평소에 자기가 딸한테 듣던 그러니까 막 친구랑 뭐 어디 가요 나 뭐 해요 이렇게 전화 통화로만 이렇게 듣던 그것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이제 대인 관계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미심쩍은 일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인싸였는 줄 알았는데 내 딸이 아싸였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개되는데 연출이 되게 독특한 게 이 이제 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제 뭐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나 그러니까 CCTV 뭐 그러니까 이런 녹화된 화면으로만 영화가 전개가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푸티지 영상 통화 컴퓨터 모니터 SNS 화면 전화 통화하는 뭐 CCTV라든가 뉴스 화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네. 우리가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무언가 정말 모니터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만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는 되게 신선한데 아마 이게 단편을 먼저 이분이 찍고 그 아이디어를 장편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이런 식으로 장편 영화를 이렇게 중간에 후반부에 처지지 않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커서 그게 제일 크죠. 전주에서 먼저 공개가 됐고 해외에서도 공개가 됐는데 평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사실 있긴 했었거든요. 그 언프렌디드라고 예, 그것도 이제 뭐 어떤 그게 얼마 전에 곧 2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아나시 체겐트라는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에요 심지어. 네네. 이 사람, 이름이 약간 좀 인도계인 그쵸 그런 것 같죠. 저 그 국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좀 흥미로워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 경력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 있잖아요. 과거에 그 우리 한창 요즘 이제 뭐 좀 시들해졌지만 구글 글라스 스팟 영상을 본인 유튜브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만 뷰를 올렸대요. 하루 만에? 어,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대요. 그 유튜브에 올린 게. 그래서 그걸로 구글 크리에이터 랩에 바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구글 광고를 제작을 했대요. 천재네요, 천재.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만든 구글 글라스 공식 광고를 봤거든요. 센스가 좋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치의 어떤 그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스타일을 잘하는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게 그 구글 글라스 광고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는 끊기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을 때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핸드폰 화면을 우리가 보는데 막 핸드폰 화면을 뭘 찍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자가 오고 뭐가 오고 이래갖고 사진 끊기려는 순간에 계속 끊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촬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영화처럼 휴대폰 화면을 우리가 약간 1인칭으로 보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센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감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말한 대로 장편으로 갔을 때 과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느냐. 파운드 푸티지라는 그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호러에서만 이제 어떤 기믹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쵸. 소모가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파운드 푸티지랑 또 되게 다른 게 사실은 파운드 푸티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물론 발견된 거니까 약간 1인칭으로 가기는 하지만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카메라로 화면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된 화면에서 모든 것을 보통은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리듬감을 가져가느냐가 엄청 관건이어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존조라는 배우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좋아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주목할 부분이 많은 영화다. 기대작입니다. 싶고. 그리고 이제 재개봉 소식이 있는데 아, 저 그 깜빡했는데 탑건 여러분 탑건 보세요. 보세요. 탑건도 재개봉해요? 탑건이 재개봉 예정인데 얼마나 뭐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탑건 요즘 톰 크루즈가 핫하잖아요. 핫하죠. 한국에서 네, 한번 핫한가요? 어쨌든 그 연기력과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되게 희한한 게 탑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게 90년대 초반인가 그렇죠. 탑건이 80년대 말인가? 90년대 근데, 초반인 것 같아요. 이때 분명히 톰 크루즈가 전성기였거든요. 네. 꽃미남 시절. 전성기가 끊긴 적이 없잖아요. 전성기란 맞아, 말이죠. 전성기 이 사람이니까 뭐 제2의 제3의 전성기가 없는 게 그냥 전성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정식 개봉은 1987년 12월. 87년. 세상에. 토니 스콧 감독 작품인데 자꾸 하시. 와 이렇게 부침이 없는 사람이. 근데 탑건 진짜 재밌어요. 아, 탑건이 진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탑건이 진짜 그러니까 요즘엔 뭐 전투기로 이제 공중전이 나오는 영화다 이러면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을 생각하시는데 다 그렸죠. 87년도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예예. 여러분 그리고 토니 스콧 감독입니다. 네. 그냥 비행기를 띄웠어요. 전투기를 네. F-14 톰캣들 띄우고 게다가 꽃미남이야. 국방부와 이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군 홍보영화 네. 맞아요. 한국에 결국...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만지고 유준상에 나온 요즘 톰 크루즈가 화제가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직접 그, 하는 거 네, CG를 허용하지 않는 배우 이거 유튜브에 봤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헐리우드의 성룡이라 그래 아니 거의 감독으로 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톰 크루즈를 좋아하시고 톰 크루즈 필모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작품 탑건을 봐야 합니까? 아, 그렇죠. 네. 뭐 봐야 되는 하긴, 작품들이 상당히 봐야 돼요, 많은데 근데 이거는. 토니 스콧이면은 네네 이게 스크린에 걸리면 저도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그리고 저는 탑건을 보시고 7월 4일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탑건을 보고 나서는 그걸 봐야 돼요. 얼마나 이 군인이 이렇게 홀대받고 막 감정이입하게 돼. 어, 맞아. 근데 진짜 톰 크루즈는 정말 전성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진짜 없다. 대단하다. 톰 크루즈 저도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진짜 작품을 대체로 안 가리고 하고 그리고 가린다고 하면 진짜 완전 별로인 거는 또 출연을 안 하는 것 같고 선관이 진짜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초기 때부터 이미 거장들하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톰 크루즈는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망필모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니콜 키드만이랑 같이 부부였을 때 시절에 찍었던 영화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뭐 지금은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참 이거 대단.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거장들 어느 시기부터 거장들하고 이제 찍는 것보다 이제 톰 크루즈가 조금 끌어주는 느낌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네, 감독들을 특히 저는 미션 임파서블은 또 좀 미션 임파서블이 약간 아니 언제 은퇴하실 거야? 본인이 약간 케빈 파이기 같아. 내 그 톰 크루즈 이단 헌트 연대기가 있는데 다양한 감독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단 헌트 도대체 언제? 아 진짜 근데 미션 임파서블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맞아요. 미션 임파서블 저 얼마 어제 보고 왔거든요. 어땠나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 못 봤어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 용암액에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용암액. 그러니까 용산 IMAX에서 보시면은 그게 IMAX 촬영은 아니거든요. IMAX 촬영은 아닌데 그 마지막 시퀀스가 있는데 그거를 8K가 지원되는 카메라로 찍었대요. 그런 건 또 IMAX에서 봐줘야죠. 근데 그걸 풀프레임으로 하면 IMAX 비율이 나오는 거야. 1.9:1이. 근데 영화가 그 일반 비율, 그러니까 스코프 비율로 하다가 거기서만 IMAX처럼 화면이 커지는데 화면 때깔이 달라져요. 8K니까. 재밌겠다. 근데 약간 확실히 일반 상영관에서 봤으면 좀 거기가 아쉬웠을 것 같긴 해. 물론 몰랐겠지만. 근데 좀 볼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더워서 집 앞 극장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극장에 일단 나가면 괜찮지 않나요? 그쵸. 에어컨을 찾아다니는. 근데 어쨌든 네.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약간 언차티드 같기도 했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게 또 재개봉하나요? 네. 차편은 있어요. 기대 중이에요. 네, 코엔 형제 이게 또 딱 10년 넘었죠. 2007년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고 세워라. 아무튼 그 생각난다. 저 당시에 이 영화를 친했던 친할랑 말랑 할 때쯤에 했던 이제 학교 친구랑 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걔가 보는 내내 잔 거야. 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래서 건가요? 그냥 영화는 같이 안 보는 사이가 됐는데. 그래요. 그때 이후로 내가 굳이 이런 영화를 사람들하고 같이 보겠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겠구나. 맞아요. 예, 얘는 얘 시간 버리고 나는 보여준다고 내 돈 버리고.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자고 있으면 신경 쓰여. 만약에 내가 매그놀리아 보고 막 매그놀리아 너무 멋있어 근데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극장은 혼자 가는 게 꿀이에요. 제가 영화를 혼자 보러 가게 된 강한 동기를 주게 된 영화는 혼자 보는 거죠 역시.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그쵸. 저도 엄청 다시 진짜 보고 싶어요. 저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재개봉을 갑자기 이렇게 굵직한 영화들이 또 8월에 재개봉을 하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재개봉이 꽤 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 맥락이 없어. 8월이 비수기가 됐나? 그런가 더워서, 봐요. 더워서 그런가? 근데 제가 그냥 그 회사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줍지 않게 잘 몰르는 거에 대인은이 명작을 이렇게 그냥 개봉하는 게 낫다라고 뭐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에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휴가철이고 시네필들은 극장으로 휴가를 갈 테니까 그렇겠죠. 시네필들은 영화제로 가거나 그렇지. 어쨌든 네, 저도 이때 당시에 봤던 그 건조함 진짜 막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건조함 너무 좋았어요. 궁금해요. 저도 재개봉 웬만 안 뽑으려고 했는데 이건 뽑았어요. 네, 저는 그냥 그 정도고요. 네, 저는 서치 저도 뽑았고요. 그리고 델마라고 요아킴 트리에라는 감독이에요. 라우더 댄 밤즈라는 영화가 이제 잠깐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감독의 신작인데요. 내용이 그 초능력을 얻게 된 레즈비언 여성의 성장담이래요. 좀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근데 포스터가 되게 독특하고 시체스 영화제가 장르 영화제로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갖고 스타일 자체가 좀 독특하고 미스테리 호러의 성격을 띤 좀 흥미로운 성장담일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랑 나를 차버린 스파이. 네,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케이트 맥키넌, 네. 그 고스트버스터즈로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알게 됐고 SNL로도 유명한 네. 케이트 맥키넌하고 밀라 쿠니스. 밀라 쿠니스. 약간 넷플릭스 영화 같긴 하거든요. 그냥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약간 밀라 쿠니스가 이제 약간 넷플릭스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하는데 뭐 감독은 뭐 그렇게 알려진 감독은 아닌데 설정이 그 폴 페이그의 스파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이 두 배우의 요즘의 성향을 봤을 때 좀 막 나가는 정말 그냥 막 정말 막 나가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폴 페이그의 스파이 같은 경우는 내근직이었던 여성이 현장직이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스파이가 돼서 좌충우돌 하다가 약간 스파이가 된다 약간 이런 약간 영화 여성 캐릭터의 버디무비 같은 그쵸 근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 좀 이 둘이 막 나가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목도 좀 네, 근데 네. 이게 한국 제목이 아니라 진짜 영재도 약간 이런 이런 제목이에요. 그거 007 네, 시리즈 제목에서 이제 패러디를 해온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그냥 뭐 킥든가 이렇게 좀 바꾼 것 같던데 그래서 좀 궁금해요. CGV 단독 개봉이더라고요. 메가박스에서는 안 하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CGV에서만 홍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정도. 네. 아 그래요? 더 없나요? 없어요. 공작을 뽑을까 했는데. 공작. 윤종빈의 신작. 근데 사나이 피처스여가지고. 윤종빈. 네. 아, 뭐 저희가 홍보 안 해도 보시고 알아서 다 보실 테니까. 예, 윤종빈.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진 건 굳이 넣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아 정말 8월이 원래 블록버스터도 없나요? 이렇게? 아니 근데 원래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기억상으로는. 근데 다음 달에 추석을 노리고 좀 블록버스터를 좀 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요즘은 블록버스터 시즌이 사실 마블 때문에 4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엄청 땡겨졌어. 4월부터 시작해서 7월이면은 슬슬 막을 내리고 8월에 문을 닫아.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울에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이 마블이 좀 스케줄 약간 마블에 맞춰서 지금 전반적인 블록버스터 시장이 좀 굴러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흥미로운 네. 그런 양상. 7월에 또 더 보신 건 없나요? 킬링디어와 미션 임파서블. 킬링디어. 7월에요. 저는 인크레더블 2를 인크레더블 2. 인크레더블 2 전 안 봤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원 못지않게 재밌어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하신 분 처음이에요. 그래요? 별로래요? 너무 신기하다. 네. 다 너무 별로라 그러더라고. 아 진짜 어떤 면이? 그냥 너무 원이랑 비교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었다고. 원의 뽕에 너무 심취하신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도 원의 뽕에 너무 심취해서 그럴 것 같아서 안 그 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어떻게 남아있지 그게? 근데 원이 사실 극장 그 당시에 극장에서 볼 때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상영관에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내가 극뽕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사실 극뽕이 남아 있진 않아요. 전혀. 그냥 되게 재밌게 봤다. 끝. 이것도 너무 재밌다. 끝. 1편이랑 비교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속편이라는 걸 감안할 때도 그렇고 액션 합이 너무 좋던데. 동선이. 액션 동선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연출이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엘라스틱걸 같은 경우는 몸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를 사실 실사로 하면 되게 좀 막 구린내가 여기까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픽사의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해버리니까 훨씬 더 실감 나고 몰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역시나 인랑 얘기는 안 하시네요. 일랑 봤나요? 본 사람이 있나요? 전 안 봤어요. 아직. 그걸 왜 보죠? 저도 안 봤어요.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아 볼 거예요? 왜냐면 보고 까야 될 것 같아서. 전혀 넷플릭스에 올라온다길래 그때 보려고. 넷플릭스 올라와요? 그 진짜 언제? 넷플릭스 계약 됐을 거예요. 됐어요. 언제? 해외 배급을 넷플릭스에 산다고 들었어요. 그럼 조만간 올라오겠네요. 그래서 이거 조금 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위터에 제가 그 팔로워하고 있는 어떤 분이 기사 제목을 일랑 넷플릭스로 풀 때 뭐 편집을 새로 한다 이런 식의 제목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기사를 찍고 들어가니까 그 제목과 그 내용이 없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뭐 말 나와서 뭐 바꿨거나 했겠죠. 넷플릭스 한창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풀린다 그럼 누가 보러 가겠어? 그치. 근데 심지어 지금 일랑의 손익분기점과 어떤 가족? 고레에다 신작의 손익분기점을 비교했을 때 너무 처참하게 깨지고 있다고. 일랑이 돈 되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돈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디다 썼냐 약간 이러던데 영화를 잘 뽑았어도 보러 갈까 말까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길까 말까인데 근데 일단 예고편부터 좀 별로였고요 예고편이 정말 예고편이 너무 중요한데 그랬고 저는 그 일랑 생각하다 고래하다 이렇게까지 신작 너무 좋았고 어떤 가족 근데 진짜 그다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레아드 히로카즈 영화를 보러 가면서 만약에 뒤에 뭔가 나와도 계속 뭔가를 이 사람이 만들어도 아, 이 사람의 영화에서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더 이상은 이걸 바랄 수 없겠구나. 되게 따뜻한 걸 롱보라는데. 네. 따뜻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식의 여기가 한계야. 이 이상은 없어. 되게 신기한 게 이미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행복은 여기까지야. 되게 신기한 게 일랑이랑 제가 사는 곳이 코엑스 근처거든요. 네네. 근데 메가박스 코엑스가 되게 큰 편이에요. 거기서 히로카즈 신작과 일랑의 관 개수와 상영 회차 개수가 비슷했는데 아 진짜요? 비슷했는데 아트버스터네. 근데 히로카즈 거는 전부 다 매진됐고 진짜 싹 매진됐어요. 9시부터 8시까지. 와. 근데 일랑은 안 그랬어. 입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났어. 네. 리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리얼 그 저 리얼 얘기 듣고 설마. 근데 그 리얼이라고 비유해서 올린 그 사람이 좋아했던 영화들도 제가 나중에 봤는데 히말라야. 약간 CJ 기획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다. 히말라야요? 그 황정민 나온 히말라야. JK 빌런. 아, 그런 일을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네요. 모르는 분 뒷담화하는 기분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내게 준 사람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리얼이라고 비유한 평마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리얼은 너무 심하잖아요. 다들 리얼급은 아니라고는 하던데 그 사람이 좀 악의적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강동원이 있는데. 약간. 뭐 영화 속에 돈을 안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강동원인데 그리고 약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TVN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라이프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영화관에 잘 안 가게 되는 것도 8월달은 약간 좀 그런 더워서 느낌도 있고 더워서 덥기도 하고 진짜 집이 더 덥던데 나는 저는 에어컨을 안 까요 그냥 요새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어디 나가느니 그게 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정말 일랑 정말 아무도 안 봤네요. 아무도 안 봤어. 저도 저는 원래 오시마모레 원작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는 심지어. 원작을 좋아하는데 저도 과거에는 엄청 좋았어요. 지금 보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원작을 전 너무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좋아했었고 지금 다시 보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그치. 그거를 김지은이 리메이크한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 김지은 갈 때까지 갔구나 왜 그래 도대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아니 근데 다들 그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뭐 봉준호 감독도 20세기 소년이나 박찬욱 감독도 뭐 영화 하고 싶은 뭐 만화 있다 그러지 않아요? 멋지다 마사루. 뭐 그니까 버킷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그 지금 열거하신 두 분은 어떻게 만들지 대충 그려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일랑도 제 김준 김준 감독의 일랑도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김준 감독 하고 싶다 얘기를 들은 건 10년 이상 됐어요. 아 제가 그래요? 얘기로 네. 오래 전부터 말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버킷리스트예요. 야, 남의 돈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무 좋다. 아니 버킷리스트인데 좀 잘 만들던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걱정했던 건 그냥 원작을 샷 바이 샷으로 옮겨서 그냥 그렇게 지루하게 찍으면 어떠나. 그리고 약간 이야기 자체가 되게 시대착오적인 사실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다시 가져오기에는 너무 낡은 얘기인데 특히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약간 뽕도 있고 이걸 2018년도에 한국 실사 영화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했을 때 궁금함은 있지만 호기심은 안 가는 거 있잖아. 근데 그 김지훈이 전작은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전작 그 두 글자 제목이 암살. 암살 아니야. 말고 암살 비정인가? 무정 아니. 무정인가? 그... 밀정. 밀정은 괜찮았었는데 아, 밀정 궁금. 밀정은 잘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 기준에서 김준 영화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봐줄만은 했다. 볼만은 했다. 볼만 나오고 싶지 않았다. 맞아. 바로 그거야. 중간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수준인데 저는 김준영 감독 초반 작품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놈놈놈 때부터 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놈놈놈까지는 좋아했어요. 네. 저는 그때 버렸죠. 그때 버렸죠. 네. 근데 일랑을 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래. 그리고 심지어 이건 다음 웹툰에 윤태우 작가가 일랑을 그렸었단 말이에요. 네. 그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지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강우석이 만들었어야 돼, 일랑. 아, 맞아. 차라리 그랬으면. 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약간 윤재균이나 강우석이 딱이야. 강우석이 딱인데. 강우석이 딱이야. 김지윤 감독은 자기 캐파를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지윤. 아, 근데 안 보고 너무. 아니, 안 보고 김지윤은 그래도 돼. 좀 봐야 하나 이런 느낌 있긴 하지. 그래서 하잖아. 저도 그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어디 올라온다고 하면 뭐 굳이 영화관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넷플릭스에서 올라온다고 하다. 아니 다들 언론시 사회에서는 총격전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총격전 때문에라도 좀 보러 갈까 했는데 관객평이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이게 이모개 감독이 항상 같이 붙잖아요. 아, 이번에도 그... 이모개예요? 근데 이모개인지 모를 이모개 아닌 것 같아 해서 나중에 엔딩 크레딧 보고 아씨 속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던데. 그러니까 약간 각 스텝들의 약간 바닥을 본 느낌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 모그가 또 음악을 맡았는데 진짜 그냥 음악을 때려 넣었다라고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총격전 보고 싶으면 마이클만의 히트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거야.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재개봉을 하나 봐요. 총격전 보고 싶으면 다른 거 봐. 영화 산업을 탑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탑건 올디스 바 굿디스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고 새로운 영화를 보지 그래, 않고 강동원 나오는 총격전 없었나요? 만약에 강동원이 나오는 총격전을 보고 싶다 하면 강동원 약간 총이랑 안 어울려. 이 사람은 전우치. 칼이 어울려. 칼. 전우치 보세요. 전우치? 왜? 아, 총격전은 아니지만 총격전 의형제? 의형제? 의형제? 총을 피하잖아요. 총 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아 너무 김준 얘기하니까 그만 놀립시다. 네. 저 김준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좋아했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만 놀려주세요. 김준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이너스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합시다. 왜 그랬어요? 즐거운 얘기. 즐거운 얘기. 8월에 기대작은 그럼 이 정도. 이 정도로 하시죠. 네. 7월에 본 얘기 더 안 해도 될까요? 저는 네. 힐링 디오 하면 너무 진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씨. 네. 저까지 보고 나서 나중에 하죠. 아 힐링 디오 아직 안 보셨어요? 극장에서 못 볼 것 같아요. 극장에서 뭐? 극장에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극장에서 안 보면 안 볼 것 같아 평생. 맞아. 그리고 좀 극장에서 봐야 돼. 극장에서 봐야 돼 이거. 아, 네 좀, 아직 안 내렸어요. 네 극장에선 봐야 돼요. 상상마당 별로 안 멋이잖아요. 기적적으로 가세요. 만약에 내일부터 실외 온도가 10도 떨어지거나. 아니에요. 8도 떨어지. 그러면은 지구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인류가 위험한 거지 10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미 위험해. 이미 위험해. 어떤 식으로 위험하지? 아무튼 근데 그 극장에서 보는 게 나아.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네, 사운드가 알았어. 아니 약간 히치콕 그 우리가 샤이닝 얘기했잖아요. 샤이닝처럼 사운드로 썼어. 맞아.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극장이라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나도 꽤 못 봤어. 짜증나가지고 집 앞에서 안 하더라고. 그럼 좀 멀리 가셔야 해요. 집 앞에 극장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킬링 디어를 거의 자정 시간에 끝나는 타임을 봤는데 네 너무 무섭다. 아니 커플이 끝나자마자 엔딩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울면서 여자가 나는 이런 영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영화를 보자 그랬냐. 아이쿠. 뒤에 남자가 야 네가 보자 그랬잖아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응? 개그 커플인가? 너무 크게 얘기하면서 약간 진짜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만담인가? 아니 그래서 너무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막 되게 짜증나 하면서 왔는데 나는 막 그 자리를 엔딩 크레딧 끝날 때까지 지키면서 곤지암인 줄 알았나? 곤지 아무튼 그 기분이 좀 나쁜 영화긴 해요 사실은. 영화가 사실 공허하지. 네 엄청 엄청 공허하죠. 그래요. 네 넘어가시죠. 사사로운 리스트 다음 주 자영업자들의 사사로운 리스트도 기대해 주세요.